2017년 백두산 위인칭 성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보문을 지지해서 김일성 주석 탄생 105돌 및 김정일 장군 탄생 75돌 경축 일본 준비위원회와 조선과의 친선협회 브라질 지부가 최근에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들은 세계의 자주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조선의 자주적 평화 통일 위협에 쌓아올리신 백두산 위인들의 업적에 대해서 칭송하면서 제5차 백두산 위인 칭송 국제축전의 성과적 보장과 백두산 위인 칭송비 건립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